Why? Why? Somebody tell me why? Wanna make you why? Oh oh oh oh. 사랑은 너무나 어렵다. 그때 난 너무나 어렵다. Oh oh oh oh. 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 되니 난 버려버렸다. Come back to me. 날 사랑한다 말했어. 날 바라보며 웃었어. 널 바라다 주는 길에 네 입술을 허락했어. 우리 헤어지지 말자면 넌 나밖에 없다면 내 품 안에 안겼고 영원히 약속했어. 모두 다 내 잘못이라고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.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어디든 네가 필요할 때 꼭 언제나 변함없이 내게 나타났어. 눈물을 떠도 현실이 아닌 추억이 보여 나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 눈물이고요.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까지 웃었어. 날 사랑했어. 널 피하려고 했을까? 커피를 마실 때 영화를 볼 때 네 생각이 날까? 또 스위치에 있을까? 왜 다시 물었을까? 밤새도록 잠이 들지 못할 채 전화기만 바라볼까? 하루가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그 위를 서성이며 딜한테 너의 이름을 불러. 잘못인 걸 알면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고 또 내가 소리치고 면서 널 울렸을까? 슬픈 표정 짓고 널 떠나보냈을까? 널 사랑했을까? 난 게 아니야. 달아달아 하지마 다시 돌아갈 수 있어. 모든 기억 지워 잊어. 이제 그 밖에 내 어린 그때 너를 내 품에 끌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전부.